조선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 기념 직업동맹 사업 성과 좋은 시회가 21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직맹일꾼들,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각급 직맹 조직들에서 준비한 52종의 112여 점의 성과 존심을 들고 120여 개의 직관물들이 출품됐습니다.